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브라이언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자유함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브라이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자유함과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Amen. You got that right. Yes, I did. Good. Wow. Are we missing people today? 오늘 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They didn't leave the school today. 학교를 떠난 건 아니겠죠? Where did they go? 어디 갔나요? Tea. They're having tea? 지금 차 마시고 있어요? All right, we'll go anyway. What kind of tea? 하겠습니다. 어떤 차 마시고 있어요? Oh, chamomile. I'm not a chamomile fan. 저는 카모마일 안 좋아합니다. Okay, so you went around and you forgave everybody last night. 자, 어제 저녁에 여러분 다 용서하셨나요? Is that true? Yes. And when you walked around, did anyone walk anywhere beautiful, or did you stay inside in a really hot room and sweat? What did you do? 여러분 뭐 Outdoors? 방 안에서 땀 흘리면서 하셨나요? 아니면은 산책하면서 하셨나요? Oh, I guess I'm by myself. I thought there were people here. 어, 저 혼자 있나요? 전 사람들이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I ask question, you tell me answer.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합니다. Okay, you're making me really awkward. All right. 예, 아주 어색해졌습니다. All right, let's go back to work. You don't want to talk. So, 예, 여러분 대화하기 싫은가 봐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ou know, I was wondering is this has nothing to do with DTS. Let's have a non-DTS special moment. 예, 우리가 right. 마치 DTS가 아닌 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This is called. In fact, this has a theme song. 예, 테마곡도 있어요. Ready for the theme song? 무슨 곡인지 아세요? Special moment. Okay, that's what we're gonna have—a special moment. 특별한 순간입니다. We went together? 같이 하고 있나요? Now, many of you will be married one day. 여러분 yes?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실 거예요. Some already are married. 어떤 사람이 이미 결혼했어요. Right? Are you two married? Yes. Precious, you know, just 너무 소중하죠? Gosh. And did anyone like Steve Martin's movie about the wedding? What was it called? Father of the Bride. 예, 신부의 아버지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Frank. Anyway, that's gonna do it now. And when you're married, one of the things that's gonna happen to all of you.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We need to talk.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 No, you feeling me? 예, 아시겠어요? Are you feeling me? 지금 공감하세요? How are you feeling me? You're going to be... Man, I know you're not... Okay, I'm going to go over to this again. You're in the house. 여러분 집에 있는데 You're wearing a ring. 예, 반지를 끼고 있어요. You can't escape. 도망갈 수 없습니다. And there you are, guys. 근데 그 순간, 네, 그 순간이 왔어요. And that beautiful wife here says, I just feel like it's been a long time. 네, 그 예쁜 아내가 since we shared our hearts. 우리의 마음을 나눈 지 좀 오래된 것 같아. 하고. And there you are as a man, like. 그때 남자로서 I thought that's what we did all the time. 우리 얘기 여태까지 많이 한 것 같은데. Do you guys feel any of this? This is your future. 여러분의 미래가 이럴 겁니다. Oh, man, some of the guys in the back there, they're like, I don't know, they're lost in translation 네, or they just had an out-of-body experience. They just left. 남자들은 이미 아주 그냥 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And then, men, you'll have that moment. Your first words will be so important. Whatever you choose to say 그리고 first. 그리고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Can either provide 3 or 4 days of adventure. 3, 4일의 모험이 될 수도 있고요. Or a nice soft landing. 아니면 아주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Might I counsel you on the shorter version in that day? 제가 그날에 어떻게 되는지 okay. 상담을 좀 해도 될까요? Remember, this is still part of special moments. Okay? 아직도 우리가 right? 가는 That's 특별한 what this is part of, right? This isn't part of DTS. 예, DTS 아니에요 지금. What is it part of again? Special moments. Okay, so there you are, guys. 그래서 그 순간이 왔어요. Your line is, babe. I can't wait to just share everything in my heart with you.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야, 나의 마음을 다 얘기해 주고 싶어. Let's get dinner and just stare in each other's eyes.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I'm taking my journal so I can take notes when you talk. 어? 당신이 얘기할 때 내가 필기할 수 있도록 노트까지 가져가야겠어. You feeling it, guys? 남자들 알겠어요? I see a guy nodding his head no. 어떤 저 뒤에 있는 형제는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하고 있어요. Okay, I'm gonna pray. No, there's no prayer I can help you with. You have to go through it the first time. 제가 기도로서 도와줄 수가 없으니 여러분 직접 겪으셔야 돼요. The second question that can happen, and this is the last part of special moments. 특별한 순간의 마지막 okay. 질문입니다. This is the last part of it, but oh, this man, you're going to hear this line. You're going to hear. 네, 형제님들 이 문장을 자주 들을 거예요. I feel like I don't even know you. 내가 너를 모르는 것 같아. And as a man, in that moment, you're like, we live together. 같이 사는데 왜 몰라? We eat together. 같이 먹으면서. But once again. What? What? That's what I said. What? You said this? You said this? Special moments. 어 브라질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화가 다 그래요. Every culture. This isn't just bilingual. This is every lingual. Yeah. Okay. 한영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그렇습니다. So men, what do you say in that moment? 그때 형제님들 뭐라고 하시나요? I feel like I hardly know you. 내가 너를 모르는. What's your line? 그럼 뭐라고 Go ahead. Can I have a volunteer man to say? he didn't volunteer. You volunteered him. That's unfair. 예, 자원에서 얘기할 사람. Any man want to share their wisdom? 아무 형제님이나 지혜를 좀 나눠주시겠어요? Jimmy? Jimmy. 너무 부담감을 느끼는데? First response, don't freak out. Just like, okay, let's talk about. 너무 놀래면 안 되고 그래 우리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자 하고 해야 합니다. I'm liking Jimmy, man. That's sweet. 어 아주 너무 좋은데요? Don't freak out. 절대로, Let's talk about this, baby. 절대로 긴장하고 걱정하면 안 되고 어 그래 한번 얘기해 보자 자기야. Are you married? Yes. Oh, a veteran. What about there's a guy you're from Canada too, right? Now, where are you from? You said it six times. I'm finally remembering it. But yeah, what would you say? You seem so creative in your linguistic ability. 굉장히 창의적으로 얘기를 잘하는 형제님인데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Could you restate the question? 질문을 좀 다시. Andrew, I think he's going to the legal sphere, the mountain of sphere of legal. On that same level, and trying to figure out why she's thinking that. going to get to the root of that problem.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do. So basically, what you're saying is your wife would then become a project. 그러면 이제 아내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I didn't even put words in your mouth. I just was trying to hear. All right, we better move on. 예, 이제 진행할게요. That was. Maybe later today we'll do another special moments. 이따가 또 그런 특별한 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Thank you. All right, back to the Bible. 다시 이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One student, yay! Everybody was like, oh. 한 학생만 예 이러고 다른 학생들 어머. So when you said that to Andrew, what did he say? I think he said, seriously? Andrew는 진짜? I think it was like 2 months after we were married. 2 months in. Did you say something? Do you know why this happened? 왜 아내들이 그 질문 하는지 아세요? 혹시? Why what happened? Why did the woman ask us? Why did the woman ask? That's because the woman need to tell almost 20,000 words per day. And the man need just almost 10,000 words per day. So every day the woman talk everything for us, so we know everything about them. But we don't reply. So this is the why we don't do that. 아, 그래서 여자는 하루에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남자는 만 개의 단어인데. Get back to the material as quickly as we can. 여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가 말을 안 하면서 그래서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가? 20,000 words to 10,000 words. 여자는 2만 개의 단어, 남자는 만 개의 단어. Wow, how many words are in the Bible? Like 20,000 words? I mean, that's like a woman literally speaks the entire Bible every day. 여자들은 성경 전체를 읽나요 하루에? You said probably. I'd say that was a bonus special moment. 그거는 as a bonus. 보너스였어요. Okay. All right, we need to really get serious because we're here to chang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고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All right. So this morning you get to vote for what subject you want to cover, very much like a game show. So 여러분이 turn to the table of contents. 예, 이 목차를 보시면서 어떠한 장을 다루고 싶은지 여러분이 한번 the 선택을 해 보세요. 40 minutes till break is the subject you most want to discuss. 그래서 40분 동안 여러분 쉬는 시간 전까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목차를 보세요. Read through and shout out your subject of wonder. 여러분이 원하는 거. Got some blessing and curses. 축복과 저주가 나왔습니다. Generational patterns. Second motion. Oh, you are a governor. 세대 간의 그 패턴. We got two generational. We got two blessing, cursing. Anyone else? Generational. More women jumping in on the generational bandwagon. 세대의 패턴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California. 축복과 저주. Let's go number two. Our original. We did that. Original design 얘기했는데 이미 했죠. I don't know, but that was Monday, bro. 그건 월요일에 이미 했죠. No, I was just on something. Bro, I love you, man. I like the way you think. You do stir the pot. Okay, so generational and blessing curse. Any other votes? 또 다른 것. Going once. Who? Yeah, I'm the second best. Effects of injustice. 예, 불의가 가져오는 영향. Blessings and curses. Generational patterns. All right, here we go. By voting of yay, 예. The yays will win. The loudest yays will win.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고요. 그 세대 간의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Blessing and curses. 예, 축복과 저주하기를 원하는 사람. Generational patterns. 그다음에 세대 간의 패턴. That was close, Andrew. I'm the first one. First one. You think that's first one? One? One was deeper? Yeah, a little bit. Yeah, and I'm using Andrew. Andrew actually is a sound specialist, so. Andrew가 사운드 특별 전문가입니다. He's been studying that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공부해왔어요. Effects of injustice? Yeah! 불의가 가져오는 영향? Page 37, friends. 그 다음에 견고한 진 나왔어요. Strongholds? Yeah. Okay. Yes. Okay. There you are, page 37. 예. 축복과 저주 다루겠습니다. 한국어 버전으로는 어딘가요? 네, 51쪽. Okay. We must become serious, ready? 이제 진지하게 할 겁니다. Yes. Okay. Now you read with me. We're going to read the definition out loud together. 그래서 정의를 먼저 같이 읽을게요. Both languages at the same time? 예, 동시에 읽겠습니다. One, two, three. 미워하는 상대가 불행을 당하기를 바라다. 누군가에게 재앙이 있기를 빌다.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여 저주의 말을 하다. 괴롭히다, 해를 피다, 저주로 파멸시키다, 불행이나 재앙을 가져오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피고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낙담시키는 말들이다. 또 이는 대부분의 경우 질투, 시샘, 경쟁심, 분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축복. 동사. 종교적인 관례 혹은 종교적인 언어로 신성시하다. 신성한 돌보심을 기원하다. 번영과 행복을 빌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은총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더해주고 격려하고 공경하는 말로써 이런 말들은 은혜와 믿음에서 비롯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해주세요. Blessed. 그래서 너는 축복받을 거야 하고 얘기해 주세요. But first we must break the curse. 그리고 또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먼저 저주를 끊어야 합니다. Okay, let's read. We're gonna read. 같이 읽을 거예요. Reality of curses. Right column, page 37. 오른쪽에 보면은 현실이 나와 있어요. In a recent news, the relief organization Food for the Hungry. Are you all with me? Yeah. At the front page. Breaking the spell of witchcraft. Read out loud.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that article. Witch doctors and curses and seeing the stuff of Hollywood movies. But unfortunately, for much of the world, witchcraft is so strong that it was listed a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Witch doctors have been formed as organizations that govern their beliefs. Because witchcraft is an accepted part of the community. Fighting demonic powers and the fear caused by the witch doctors is difficult. Pastors teaching the word of God are harassed, even threatened with death. Isn't that wild? And you guys are going to nations. So it's much more part of the third world in obvious than it is in the first world. 네,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에서 이런 저주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고 있을 수 있어요. Let's read the next paragraph. Especially among Christians, curses are regarded as something purely mystical, make-believe, or the subject of fairy tales. We cannot base our understanding only on what we have personally experienced. We must ask the question,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curses? How many of us have blinded to the biblical truth regarding curses and are actually living plagued by them? This is not to suggest that curses are the cause of everything adverse in our lives, or that dealing with curses will be the solution for all our problems. We just need to be wise in dealing with subjects of spiritual significance and always remember that what is going on behind the scenes can have a real effect on our physical lives. Let's continue reading. There's a lot of reading on this one because it's all Bibl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States, this is not curses. Primitive people believe that one can pronounce a curse on his enemy and that deity or superhuman being could be enlisted to execute it. By this means, all kinds of disaster, sickness, or hardship could be inflicted. Indeed, the validity of pronounced blessing and the antithesis of cursing in early Bible history is amazing. Noah pronounced a curse on Canaan and a blessing on Shem and Japheth, and subsequent history confirms his invocation. A curse was a characterized entity, a power, force, or energy, expressing itself in her to be feared and shunned. A curse was not considered a mere wish for misfortune on one's enemy, but a potent force capable of translating pronouncements into tangible results. That's our introduction to curses. Well done. I think it's best when you read it, it's just, you gotta read it. It's just like too deep. Alright, so now let's do our Bible homework. We did our intro. Let's see what the Bible says. Okay, ready? We see in red, blessings and the power of the tongue. Amen and amen. All right. If the tongue is full of wickedness, that can ruin your whole life. It can turn the entire course of your life into a blazing flame of destruction, for it is set on fire by hell itself. Sometimes the tongue praises our Lord and Father, and sometimes it breaks out in curses against those who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so blessing and cursing come pouring out of the same mouth. Surely, my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not right. The tongue ha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and those who love it will eat its fruit. Okay, so those are three key verses that help make it real in the Bible that the tongue, follow me, stay with me, simply your mouth can curse or bless. Let's say it together. My mouth can bless or curse. Alright, so what we're doing in this training is we're identifying that curses are real and that you and I would stay away from using words like that. We're going to learn about that. 예, 그래서 저주를 할 때요, 거기 안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술로는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We've got to read more in this book, okay? I can't do it any other way. I've taught this chapter in mega churches, and I literally say I'm going to read it out loud for the sermon. And it blows up the church. It's just Bible verses. This is just peanut butter and jelly. Verses that tell the truth. It's enough. You don't need anything more than this. And then at the end, we'll know exactly what the Bible says. Okay. But I need you to work hard. Okay, here we go. Western culture, do you see that down below, number one? Read it with punch. Western culture trivializes the power of the spoken word. You know the famous proverb of Western culture. Sticks and stones may break my bones, the words will never hurt me. Completely false. It is possible that many Christians are beleaguered by broken curses on their lives and the lives of their families. Is it possible that there is much heartache, tension, adversity, sorrow, and ills upon Christians due to the work of curses on their lives? In the same way, spoken blessings carry a spiritual significance and power. How would the lives of our loved ones change if we fully unleash Christ-like blessing upon them? Words are powerful. God brought the world into existence with the spoken word. He spoke, and out of nothing the world was formed. The Lord merely spoke, and the heavens were created. He breathed the word, and all the stars were born.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prepar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which are visible. The scripture speaks to two realms, the invisible heavenly and the visible natural realms. Words affect change in the spiritual realm. With our natural eyes, the effects of our words, but they can cause change in the spiritual realm. For greater learning on the back of the book titled Our World Has Two Realms. Page 86. Is a great article for Bible Homer. 네, 그래서 여러분 뒤편을 보면 read it on the way to bed. 보시면요, 좋은 예문들이 많아요. Can you continue to keep plowing? 네, 계속하실 수 있겠어요? Does everybody feel alert enough to keep plowing? Yes. Yes.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This is going to be hard reading, but I think you'll have an aha moment. 여러분 읽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요. 읽으면서 이게 깨달음이 올 겁니다. When you have the aha moment, I want you to literally say aha. 여러분 깨달음이 오면 아 이렇게 하세요. Blessings and curses are mentioned over 640 times in the scripture. Let's look at Joshua's curse. 여호사의 저주를 한번 볼까요? I point to the person next to you.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say, I need you to be a Bible student. I need you to be a Bible student. We're going to solve a Bible mystery through studying the Bible.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미스터리를 풀겠습니다. That's good. You see Joshua's curse? 여호사의 저주 보이세요? 네. Read together. Then Joshua made them take an oath at that time, saying, "Cursed before the Lord is the man who rises up and builds his city Jericho. With the loss of his firstborn, he shall lay its foundation. And with the loss of his youngest son, he shall set up its gates." Question: is that a curse? 그게 저주였습니까? Yes. Yes. Question awakened. Is that a curse? Yes. Who's, did you say no? No, I said whoa. It is. There's an actual curse. 예, 여호사가 실제로 저주를 한 거예요. More Bible work, 1 Kings 16:34. 예, 더 성경을 보겠습니다. I want to check this out. It was, read together. It was during his reign that Hiel, a man from Bethel, rebuilt Jericho. What did he rebuild? Jericho. Jericho. Say Jericho. Jericho. Okay, keep reading. When he laid the foundations, his oldest son, Abiram, died. Ivan died. This all happened according to the message from the Lord concerning Jericho, spoken by Joshua, son of Nun. The fulfillment took place 500 years after Joshua spoke the curse. Anybody got an aha in you? Yeah. Aha! That's true. No, I'm not done though. There's more biblical evidence. Are we on page 39? Yes. 예, 39쪽이 아니라 여러분 52쪽 계속 보세요. God give us strength for more Bible learning. Yes. Amen.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Now this is about Israel's priestly blessing. 이스라엘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And why don't we have the Koreans now lead us in reading out in Korean.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 English speakers will read quietly. 그래서 한국어로 크게 읽고 영어로 좀 작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데려다 오시고 너에게 평화를 주시게 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So do we all see the word last sentence of that verse? And then we'll bless them.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보이세요? Yes. Number 627, they shall invoke my name on the sons of Israel and then we'll bless them. 예,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면 내가 축복하겠다. Okay, now let's switch to English speakers a little louder and Koreans behind the choir. And we'll do it the reverse again. Are we ready? Yes. Balak's request for Balaam to curse the people. Balak, the king of Moab's message to Balaam. Now therefore, please come, curse this people for me, since they are too mighty for me. Perhaps I may be able to defeat them and drive them out of the land. For I know that whom you bless is blessed, and whom you curse is cursed. God's response to this request. God said to Balaam, do not go with them. You shall not curse the people, for they are blessed. This example shows us the reality and seriousness of pronouncing curses. See that God stopped it and said, don't you dare curse Israel. 네,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마라. Okay, will the Koreans lead us now in Elisha towards Gehazi? 그다음에 게하시를 향한 엘리사의 저주를 한국어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런기하 5장 25절 27절 게하시가 들어가 주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게하시가 어디에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영이 너와 함께 있었다. 지금이 돈이나 옷이나 기름이나 포도를 받을 때냐? 지금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마음 안에 묻은 병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옮겨질 것이다. 게하시가 물러나오자 그의 묻은 병이 되어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Is that not wild? 너무 놀랍지 않아요? I was blown away. A curse spoken into the air, and all of a sudden there's leprosy. 예, 저주를 선포하자마자 바로 문둥병자가 됐어요. Now let's look at Jesus, disciples and apostles.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한번 보겠어요. Whenever you enter a home, give it your blessing. If those who live there are worthy, the blessing will stand. If they are not, the blessing will return to you. If a town welcomes you, eat whatever is set before you and heal the sick. And you can heal and say, the kingdom of God is near you now. But if a town refuses to welcome you, go out into the streets and say, we wipe the dust of your town and our feet as a public announcement of your doom. Don't forget, the kingdom of God is near. Whoa. Shaking dust off from the feet is symbolic of pronouncing a curse. Pronouncing a blessing brought real natural world blessing. To retract the blessing would take away real natural world blessing. Are we able to see that? We all see that. Now one more verse and we're done. Watch this. Apostle Paul. But Saul, who was also known as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xed his gaze on him and said, you are full of deceit and fraud, you son of the devil,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will you not cease to make crooked straight ways of the Lord? Now behold,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and you will be blind and not see the sun for a time. And immediately a mist and a darkness fell upon him, and he went out seeking those who would lead him by the hand. tha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ppened, being amaz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Are we all right now? Two things. Stay with me. Awaken. Do you see two things? Did you grab a hold of blessing? Yes. Yeah. Yeah. Did you grab a hold of the concept of cursing? Yes. We're all together. Yes. Because this won't mean anything to you if we just pray about it. You got to have the verses. Okay. Now, some on the bottom of this page, it says some truths about blessing and curses. Okay. 축복과 저주에 관한 진실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Look at 2 Timothy 1:5.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Paul writing to his bro Timothy says, I have been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which first lived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now lives in you also. So we see, watch this. We see a blessing in his grandma Eunice passed down and was living in Timothy. 자, 할머니가 받았던 그 축복이 디모데에게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Stay with me. How many of you in your families 여러분 가족 중에 have a special blessing? 우리 가족에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있어요? That's been part of mom, been part of grandma, 우리 엄마, great grandma. It passes down. 진주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Raise your hand if you know if you have one.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How many of you though feel like, man, it seems like my blessing is being fought by a curse that's been handed dow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나에게 내려되는 축복이 오히려 우리 가족한테 저주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있어요? How many are you not sure?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All right, that's great. 네, 괜찮아요. So we're thinking about. All right, turn the page. 예. 장을 넘겨주세요. All right, here we go. We have 15 minutes, and we probably will only need 10. 10분만 필요할 것 같아요. It's so easy to break a curse, but I feel it'd be more loving that for the rest of your life you understood the Bible. 예, 저주를 끊는 것은 사실 쉬워요. 하지만 끊는 것보다 여러분이 저주에 대해서 you can teach 아는 others. 것, 성경 구절을 알아야지만 right?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죠. Right, it's the Bible, then you're like rooted and grounded forever, you know. 예, 여러분이 okay. 말씀이 있어야지만 그 튼튼한 기초 위에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아요. Okay, when I wrote this chapter, it's funny, personal story. 예, 그래서 제가 take commercial, 얘기를 break. 이 챕터를 썼을 때요. Now remember, I'm you may not know, but I'm raised Lutheran. 예, 저는 루터교에서 자랐습니다. And so in the Lutheran church that I went to, it was like 15-minute message. 제가 갔던 교회는요, 15분밖에 설교를 안 했어요. Choir. 예, 성가대. And then every once in a while, little kids would they have like 5 minutes. Little kids would have a little Bible study. They'd go up front.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서 And then you would say certain prayers together. 그래서 같이 뭐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고 And I didn't learn about any of this stuff growing up. You know, I didn't know about it. 저는 이 뭐 축복 저주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라면서. And but when in college my mom said, "Brian, you need to go." She knew my mom's a godly woman. She sent me to a Foursquare church. 예, 그래서 저희 엄마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 갔을 때 너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I remember sitting in there and I was sitting there and it felt like the pastor was speaking just to me. 근데 제가 anyone know what that feels like?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설교를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졌어요. And I had this sense, whoa, God is alive. Like it's like He's been following me around all week.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일주일 내내 나를 따라다니신 것 같아. And this message is just for me. 그리고 이 설교가 꼭 나를 위한 것 같아. So that started my journey, and years and years later, when it came time to start writing this material.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 챕터를 이 책을 쓰기 시작했죠. I probably read 10 books, maybe 2,000 pages of material on the subject of curses and blessing. 예, 축복과 저주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2,000장을 한번 읽어본 것 같아요, 10번을. One book alone was 1,300 pages. 한 책만 해도 1,300페이지였습니다. And it seems so complex.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I just felt like, man, these curses, you could never be free. I mean, there's no matter what you did, it just made Christianity seem like, is anyone even one person related to? 너무 힘들어. Know what I'm talking about? 아무리 기독교라고 해도 이걸 끊을 수가 없어라고 혹시 느껴본 적 있어요? So that's why I just took the Bible and I started reading every time it said the word bless, or every time it said the word curse. And I condensed it into these two pages.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보고 저주 아니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모든 구절들을 압축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Because spiritual warfare should be easy, simple, and even a third grader. My kids could do it in first grade. 영적 전쟁은요 쉬워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정말 okay.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But the biggest thing that happened to me. 근데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일은 This would change my life. I'm so excited. 이것 때문에 제 삶이 변했어요. I had this experience. I was praying with my wife, Christy. 제 아내 크리스티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In the living room, and she had an open-eyed vision. 근데 이렇게 열린 환상을 봤어요. And she saw my wrist, and around my wrist was like fire. 제 손목을 봤는데 손목에 불이 제 손목을 이렇게 묶고 있었어요. Like rings of fire. 그냥 불의 그 이렇게 링 같은 것들이. And I said, well, how many men in the room would ask the question, I wonder what that means. 그러면은, would you? 그게 뭐 the first thing you would. 라고 남자들은 come on, 생각을 men. 남자들은 그렇게 그런 생각이. What 있어요. Does this mean? 그게 무슨 뜻일까? So we sought the Lord, and I remember being so disappointed. 저 같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When Christy gave me the answer. 크리스가 저에게 그 대답을 해줬을 때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She goes, those are rings of blessing. 그거는 축복의 불이다. 축복의 곤이다. And God is giving you an authority to bless people, and when you bless them, it will be transformational. It will come with such love. 그래서 너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고, 그리고 I wanted like healing. I wanted something like lightning. 근데 저는 오히려 막 치유 연사 아니면 진짜 막 그 사람에게 번개를 줄 수 있는. So I started studying the Bible.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And my family, all the kids, 내 자녀들, all four kids, 네 명 다. We all made we studied the Bible together. We made a covenant that our family would only speak blessing.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약속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축복만을 말하겠다. Of people, of everyone, we'd always be a family.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온 가족은 오로지 축복만을 말하겠다. And the more we did it, the more it seemed like God could also have the power to bless us. Because we were functioning in the will of God, blessing us.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And we discovered that gossip and criticism and slander were so easy to do, and blessing was harder to do. 예, 그래서 뒷담화하거나 아니면 비방하는거나 이런 거는 너무 쉽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As a family, we found out how opinionated we were. 그리고 가족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의견들이 다 강하다는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는 그 비판하는 능력이 강하다는 거를. And so, I remember the very first time I was with a group of four leaders. 제가 네 명의 리더들과 같이 있는데요. And the Holy Spirit came on me, and I started to speak blessing. 네, 성령님이 저에 임하면서 제가 막 축복의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And things were coming out of my mouth that I couldn't believe. 네, 저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축복의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And those four guys instantly started sobbing and weeping under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막 울기 시작했어요. And Christy looked at me and goes, when you started blessing, I saw that fire start up on your arms. 근데 당신이 그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불이 당신의 팔에서 나오는 거를 봤어요. Dude, this is freaking awesome, man. 이거 진짜 좋은 행사인데. Every Christian can bless other people so wildly that it's literally like fire coming into their lives. 모든 크리스천들이 정말 그 아주 와일드한 축복을 해줄 때 사람들의 삶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So I got so jacked up about blessing. 제가 축복에 대해서 너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that I didn't want my mouth to speak cursing anymore.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절대로 저주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You feeling it? Yeah. Are we all together? Yeah. Woo! 7 minutes, let's roll. 7 남았어요. So on the last page, 마지막 장을 보면, we see that the foundation, see in red here, page 40, the foundation for being released from a curse is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나오려면요, 예수님의 그 끊기 위한 기초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어야 합니다. Galatians 3:1-14. Do you see that there, second column?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입니까? Jesus became a curse so we could receive the blessing.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hangs on a tree. 나무에 달린 사람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In order that in Christ Jesus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So that we would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So watch this. Every curse gets just magnetized to Jesus on the cross. 그래서 모든 저주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저주가 그분에게 갔어요. Think of the tens of millions of curses that people had spoken since the beginning here. 예, 그래서 태초서부터 사람들이 했던 모든 수만 개의 수억 개의 그 저주들이 present, past, and your generation too. 자석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었어요. 여러분 세대 안에 있는 저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었습니다. Why does the Bible say? So the blessing of salvation, Holy Spirit, could go to all tribes, not just the Jews.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신 거예요. So the cross, watch this. 잘 보세요. The cross breaks the curse, releases blessing. 십자가가 모든 저주를 끊고 축복을 풀어줬습니다. So you and I can be free right now because Jesus did it for us. 여러분과 제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하셨기 때문입니다. All right, here's our exercise. So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We'll do it simply. 아주 단순하게 할 거예요. First thing we want to do is ask God to forgive us for every critical word we have spoken in our whole lives.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를 할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했던 어떠한 비판적인 말들에 대해서 다 이제 회개를 할 겁니다. Don't stand up. Stay cool. 예, 일어설 필요 없어요. 그냥 쿨하게 앉아 있으세요. Now you, all you need to do for prayer to work is mean it. 예,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으려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시면 됩니다. Right? If you mean it, what does it mean? You just in your heart, you mean it. In other words, if I say I love you, I mean that.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진짜 거기에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If I say God forgive me, I mean that. 예, 그래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Okay, so how many of us, don't show your hands. 여러분 손들 필요 없어요. But can relate to being critical of people over the course of your life. 내가 살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어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We're going to wipe that out right now. 이거는 완전히 이제 끊을 것입니다. All right. So the curse is, so when we've cursed people with words, it's over, it's done, it's canceled. We want them to be blessed, blessed, blessed. Are you with me? 그래서 이제 내가 말로 다른 사람을 저주했던 것들, 비판하면서 저주했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완전히 끊겠다. 이제는 오로지 축복, 축복, 축복만을 말하겠다. So I'll pray with English, English, English, then Korean, Korean. 그래서 영어, 영어 따라하시고 한국어는 이제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어요. Okay, everybody that's an English speaker, look me in the eye.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브라이언을 보시고요. I ask forgiveness. I ask forgiveness for cursing people, for cursing people with critical words, with critical words. Parents, parents. Professors, professors. Coaches, coaches. Pastors, pastors. Siblings, siblings. Friends, friends. Other churches. Other churches. Organizations. Organizations. Government. Government. In every other category. In every other category. I repent. I repent. I turn. I turn. I run from cursing. I run from cursing. And I am forgiven. And I am forgiven. In Jesus' name. In Jesus' name. Okay. 하나님,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비판적인 말로 내가 저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로 내가 저주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 교수님. 그리고 나를 코치해줬던 분들. 그리고 나를 코치해줬던 분들.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구들, 나의 형제들. 나의 교회와 다른 교회들. 나의 교회와 다른 교회들. 나의 정부와 다른 조직들. 나의 정부와 다른 조직들. 그리고 모든 영역에 대해서 내가 저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내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저주했던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를 끊고. 내가 내린 저주를 끊고. 저주에서부터 돌이키고. 저주에서부터 돌이키고. 저주로부터 도망갑니다. 저주로부터 도망갑니다. 저는 용서되었습니다. 저는 용서되었습니다. Okay. We have 3 minutes. Let's finish. Go for the grand finale. Excellent job. I thought that was solid, and God just like loving on that. Owned it. You owned it. You dealt with it. But I don't see you guys all condemned. I feel like you guys are more like ready to go. 여러분, am I reading it right? 죄를 잘 다루셨어요. 여러분 정제가 I thought that was solid.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진실성 있게 회개하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Grand finale. 피날레예요. Box number 2 on the last page. You see number 2? Everybody yeah, say yes if you see number 2. Yes. Yes. Yes. Yes. Okay. Here we roll. We're going to break in the name of Jesus every curse. Whoa. Stick with me. Yeah, 잘 집중해 주세요. A curse that might be on yourself, your family, your kids to come. In other words, when we pray, we mean the whole enchilada, everything. Yeah. Are you guys in? Like yeah. Mega wild prayer. Yeah. By faith.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와일드하게 기도를 할 건데요. 나에게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저주나 우리 가족에게 있는 것 같은 저주, 아니면 우리 후세대에게 내려갈 것 같은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와일드하게 끊는 기도를 이제 할 것입니다. So we'll do English first, and then we'll do Korean second. Okay. 영어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So English speakers, here we go.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 break every curse of spiritual poverty. I break every curse of spiritual poverty. Curses of illness. Curses of illness. Curses of financial poverty. Curses of financial poverty. Curses against my future marriage. Curses against my future marriage. Or current marriage. Or current marriage. Curses of family breakdown. Curses of family breakdown. Curses that would block fruitful and abundant ministry. Curses that would block fruitful or abundant ministries. Curses that would enforce strongholds are broken. Curses that would enforce strongholds are broken. Confusion and disunity are broken. Confusion and disunity are broken. And then curses from the occult influence are broken. Curses from the occult influence are broken. Including games. Including games. Literature. Literature. Music. Music. I don't believe in vampires. I don't believe in vampires. Okay, that was just to get you. Luke 11:36. If you are filled with light, read it with me. If you are filled with light, with no dark corners, then your whole life will be radiant, as though the blood light is shining on you. So there can be self-inflicted curses, English speakers, and we're going to not agree with any of these. So pray that with me. I disagree. I disagree. These are not true words over my life. These are not true words over my life. forgive me for self-inflicted curses. Forgive me for self-inflicted curses. Words that say, words that say, I am stupid, I am stupid, are false, are false. That I can never be like, that I can never be liked, are false, are false. That I will always be poor, that I will always be poor, are false, are false. That I can never do that, that I can never do that, that's false, that's false. That I'm rejected and lonely, that I'm rejected and lonely, that's false, that's false. And anytime I've sung lyrics, to secular songs, that have words of self-destruction, I disagree with those lyrics. I bless women. I bless children. I bless my parents. I bless my friends. I bless my church. I am a walking, living blessing. So in Jesus' name, the power of all curses, say with all of your heart, are broken. And my mouth now, will speak blessing. Yes, God. We'll speak blessing. One more time for fun. We'll speak blessing. All right, let's support our Korean friends now. They're about ready to go bananas. 한국어로 할게요. 우리 아주 진실되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희 가족과 저희 세대와 제 안에 있는 저주들을 끊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과 저희 세대와 제 안에 있는 저주를 끊습니다. 영적인 빈곤의 저주를 끊습니다. 영적인 빈곤의 저주를 끊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저주를 끊습니다. 건강과 질병의 저주를 끊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끊습니다. 가난의 저주를 끊습니다. 하나님, 결혼이 불행한 그 저주를 끊습니다. 깨어진 가족의 이혼의 저주를 끊습니다. 그리고 열매 있는 삶을 하지 못할 거라는 저주를 끊습니다. 삶의 죄들을 강화시키는 저주들을 끊습니다. 혼란과 분열을 가져다주는 저주들을 끊습니다. 이단의 영향으로부터 온 저주들을 끊습니다. 잘못된 게임과 음악으로부터 오는 저주들을 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자신을 저주했던 말들을 끊습니다. 나는 바보다라는 그 거짓을 끊습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라는 그 거짓을 끊습니다. 나는 항상 가난할 거라는 저주를 끊습니다. 나는 거절받았고 외롭다는 그 거짓을 끊습니다. 나를 파멸시켰던 모든 가사들을 이제는 끊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축복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입으로 저주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족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리더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정부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오로지 생명의 말만 하겠습니다. 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that you chose this chapter. 여러분이 이 챕터를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I have never been in a school that chose this chapter on their own. 스스로 이 챕터를 선택한 학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I feel like this is a tough chapter. 굉장히 어려운 챕터거든요. And the joy that you did it with. 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Really touched my heart.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I'm telling you, get a Coke or something. I mean, can we do 20 minute break for bonus? I mean, yeah, okay. They've earned it. They've earned it. Okay, here we go. Can we do this? Yes. Feel like we need another special moment. Yes. All right, well, there's, you know, when you get freed up, there's certain questions we have to ask. 예, 우리가 자유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And I'm really curious if you give me some feedback.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Do you think when you're a more freed up person, dating would be easier? 여러분이 자유가 좀 더 많으면 데이트가 데이팅하는 게 더 쉬울까요? Why would that be? 왜 그럴까요? You're not bringing your baggage. Yeah. No luggage? 예, 과거의 짐들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Because I know how precious I am. Come on. So true. No passivity. 예, 수동성이 없기 general. No passivity. 예. Let's go. 데이트할 때 수동성이 없겠죠. Just and there's been this debate going on. I hate to bring it up because I think some of you are going to get mad and stuff. But 여러분이 화낼 수도 있지만 이런 논쟁을 좀 But a lot of women feel like men these days have become. Are a little bit more passive. 많은 여자들이 요즘 남자들은 ladies. 요즘 남자들 Are there any ladies here that have heard conversations about this? 이런 대화를 들어본 적 있나요? And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또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So guys, men.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Having heard that, one or two guys, do you think that's true? What do you guys think? 여러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요즘 좀 수동적이다. Over here, one of these guys. 수동적이다. Come on. 저는 결혼했어요. 저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아이작은 얘기하고 있어요. All right, well, moving on. So 그냥 넘어갈게요. Special moment. We're not done.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얘기가. Did he say something? 뭐라고 했나요, 형제님이? No. Seems like there's some fear in the men here. 남자들 안에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워. Now, in the process of dating, so 데이트할 때요. There's this moment where the man must make an ask. Do you want to go to? 남자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Dinner? 저녁 먹으러 갈래? Is dinner a good first date, ladies? 식사가 뭐 첫 데이트 하는데 좋을까요? Would you rather go to coffee? 아니면 커피 마시러? Who would rather go to coffee than dinner? Raise your hand. 커피 마시러 가겠다. 가고 싶다. 첫 데이트에. All right. Now, guys, this is educational for you. 여러분 지금 교육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How 여자들의 마음을. For all of you ladies, how soon is too soon to receive flowers? 예, 그래서 꽃선물 받는데 언제가 이건 너무 빠르다라고. It's never too soon. 절대 빠른 건 없다. 꽃 선물하는 데는. Guys, are we taking notes? I mean, this is very, very good. 지금 선생님들 지금 필기 하고 있어요. 노트 받고 있나요? All right. Now, when you're just starting to get to know someone, when is too many calls a day too many calls? 예, 처음에 알아가는데 전화를 너무 자주 한다라고 그 한계가 어디 있을까요? One a day. 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전화해야 된다. All right. Yeah, not a four-hour call. No, shorter is better. 예, 그래서 길게 통화한다라는 게 아니라 짧게 했을 때 하루에 몇 번 전화를 해야 될까요, 남자가? Now, do you realize that we're going to get to the material here, but just these are special moments. 이건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순간이죠. Do you realize your generation has more knowledge about dating? 여러분의 세대가 데이트에 대해서 any other generation ever on the earth. 세대보다도 이렇게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No, do you realize that by because of the internet, you are the most knowledgeable generation on relationships. 예, 그래서 인터넷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세대가 가장 아는 게 많아요. Did you just learn? Who just learned something? 예. Okay. Now, do you think is all that knowledge helping you? 네, 그 지식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니면 해치고 있으니까. Helping? 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Why is it hurting? 왜 그게 오히려 해롭습니까? Overthinking. 아니면 오히려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만들기 때문에. Yeah. The knowledge foundations. I feel like it's not wise. Like the foundations of them are very worldly. Yeah. Lack of wisdom over here. 예, 그래서 오히려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Yeah.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 인터넷에서 보는 것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Did you know that there's like stages before you get to boyfriend and girlfriend? Like first you're talking slash texting, seeing each other, and then you're like dating. Yeah, and then you become boyfriend and girlfriend. 네, 그래서 우리가 사귀기 전에는 단계가 있죠. 처음에는 조금 얘기하고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는 데이팅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데이팅하고 그다음에 남자 친구 여자 친구가 된다. Well, actually, just to kind of my thoughts were just our intentions. I feel our intentions going into the wrong. 예,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사실 관계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동기가 불순할 수 있어요. Well, suddenly I feel so sad. 예, 그게 너무 슬프네요. So little romance. 로맨스가 없죠. But here's what we gotta do, guys. 하지만 저희는 guys, 이렇게 해야 돼요. Because we don't have to be like the rest of your generation, right? 여러분 다 we get to live for Jesus. 세대를 위해서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You have to wait till DTS is over. 그다음에 DTS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But just think how free you'll be, soaring, and how much easier it will be. To date someone. 네, 여러분이 자유를 더 많이 경험하고. Find that person you want to build a team. 자유에 to change the world with for the rest of your life. 평생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팀원을 receive 만나는데 a blessing? 자유해지겠죠. I receive a blessing of romance. 예, 로맨스의 축복을 받고 receive 싶으니까. A blessing of fulfillment. 그리고 성취감의 receive a blessing 그 축복. Of a man like Boaz. 보아즈 같은 남자를 chased 만날 Ruth. 것이다. In Jesus' name. Okay, that ends our special moment. What did she say? Bonus. You want a bonus? A special bonus moment? 보너스 주세요. I've gotten a lot of people hooked up. I admit. 예, 저는 사실 중매 많이 서줬어요. And it was like my bro said, man. There's so much uncertainty in men. 남자들은 항상 확신이 없어요. They're thinking it through so much now because of all the information, the choice. 예, 그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Right? It's very true. And so as men, I want to encourage you as guys, don't overthink relationships. Go to God. He speaks clearly, plainly. 그래서 형제님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가세요. When you talk about intentions, the day that I met my wife Christy, 제가 제 아내를 만나는 날, I was on the Oregon coast. I climbed up a mountain. I was hiking. 제가 등산하고 있었어요. 산을 올랐습니다. And I said, Lord, I'm now ready to meet my wife. 하나님,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날 준비가 됐어요. I will serve her with all my strength for the rest of my life, and that's my promise.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온 힘을 다해서 제 아내를 섬기겠습니다. That night went to a barn dance, a Christian barn dance. 그날, part of the church. Oh yeah.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That's 하는 sweet. 그 크리스찬 그 댄스. Before hipster, we were there. Yeah. I'm leading the dance. 자 제가 그 춤을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And there's this girl that's doing the tickets and sitting kind of back by the counter there. 근데 티켓을 판매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As soon as I saw her, I was like, 제가 보는 순간, you know, guys, when you see before they see you. 예, 그 자매가 우리를 보기 전에 형제님들이 이렇게 먼저 보게 되면. And she says this line. She goes, I don't know that I've met you. 그러면서 그 like, 하는 얘기가. That was a moment, right guys? Men? It was either win or loss. Next thing out of my mouth was either win or loss.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형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승리와 패배를 결정합니다. 아, 네, 제 이름은 브라이언 브렌트고요. I said I'm leaving, but now that I've met you, 떠나려고 했지만 이제 I want to stay. Let's dance. 이제 우리가 만났으니까 같이 춤을 춥시다. Oh yeah, very smooth. 굉장히 아주 스무드했죠. Back out there. And my wife was kind of a famous godly woman in the city. 근데 제 아내가 아주 거룩한 그 여성이라고. She was 고등학교에서도 제일 이쁜 여자로 뽑혔고. She was a cheerleader. 치어리더였고. And I was, and so I'm like. We're dancing. I'm like, whoa! I'm in over my head. 그래서 아 진짜 The next line's got to be perfect. So I go, okay, God, help me out.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다음 마디가 더 이렇게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I said, tomorrow morning, let's go to church together and get some lunch. 그래서 내일 아침에 교회 같이 가고 그다음에 said, 점심 yes. 같이 먹을래요? Church time. Lunch time. 그러니까, blessing. 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가고 같이 점심을 that's 먹었어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And I was, I'd been 19 then. 그때 19살이었어요. Got to work early. 그래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And Christy never called me once. 예, 크리스틴 한 번도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She 없어요. She made me pursue her. 예, 제가 계속 아내 마음을 사도록. And that was we dated for 3 years. 3년 동안 저희가 데이트했는데. We're done with college. We got married. 같이 이제 대학도 다니고 그다음에 결혼했습니다. 그다음은 다 끝난 거죠. So I'd say in the bonus special moment. 그래서 보너스로 제가 드리는 건 men, 남자들. Sometimes that blessing is only going to be around you for so many minutes.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 앞에 몇 분 정도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Are we hearing me? Are we hearing each other? 지금 잘 들리세요?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And delay is going to burn you in that moment. 근데 그때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요, 그 축복이 연기될 것입니다. 지연될 거예요. Christy went to Portland State University. 그래서 크리스티는 포틀랜드 주 주립대학을 갔어요. And I asked her one day when we were dating, I said, "How many times do you get asked out a day?"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데이트 신청 얼마나 받았는지. On average, 6 times. 근데 평균적으로 6번. 늘 꼭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I started saving for a ring, dudes. 그래서 그때서부터 we 제가 저금했죠. 약혼 반지를 사기 위해서. Right, man, are you with me? 반지를 끼워야지 이제 남자들이 안 가고 있다. So I only had like $50 and I put it in the stock market. 그래서 제가 50불밖에 없어서 주식을 했어요. And I made $1,200 in a month. 그걸로 제가 1,200불을 벌었어요. Penny stock that went straight up. Went to 제 주식이 올랐어요. The jewelry store bought the ring. It was burning in my pocket. 그래서 제가 반지를 사서 주머니에 넣는데 막 주머니가 Went out to dinner, all the romance. Got that ring on her finger. 그래서 like, 반지를 끼웠죠. 그래서 그때부터 안심했습니다. God, thank God. Thank God. What I'm saying to you is,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there's other men looking at those amazing women. 그 놀라운 여자들을 다른 남자들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get up out of bed early. 예,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빨리 Stay up late. And get your game plan. 밤늦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That was your bonus special moment. 그게 보너스를 드리는 거예요. Let's go, romance. I'm telling you. When we got married, I was 21. 저희 결혼했을 때 21살이었어요. I just turned 21. We're the same age. We had a blast. I'm telling you, we had so much fun. Crazy. My woman is crazy. 제 아내는 진짜 와일드예요. I never don't have fun. 그래서 항상 재밌어요. I wish you guys could meet her. I mean, I'm telling you, sometime when you're in California, come by the house. 네, 캘리포니아 여러분 방문하게 되면 꼭 오세요.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We gotta get back to work. I feel it. I know.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What would you like to study next? 그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은 거. We have one final chapter to nail today. 그래서 오늘 한 챕터를 더 저희가 할 거예요. Yeah. Okay, let's do it. 믿는 자가 갖는 권위. Do you guys want to hunt the authority of the believer? Yeah. 믿는 자가 갖는 25. 권위를 한번 볼까요? Here we go. There's an arrow. Oh, do you guys hear that music? 음악이 들리세요 지금? Oh, it sounded like Disneyland. Just a second. You know, a great place to go on a date is Disneyland. 데이트하기 또 좋은 장소가 디즈니랜드예요. That's a good date. That's a long date. You can get a lot talked about in a day at Disneyland. All right, so here we go. Jesus' authority. Lord, help us to stay focused now on the hard work of learning about you. Boom. Okay, so we want to understand the authority that you and I have in Christ that is greater than how we feel emotionally. In other words, this authority is always in place. 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그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in 30 seconds, but we're going to read one verse. 네,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그 다음에 구절을 읽겠습니다. Luke 4:36. 누가복음. It's speaking about Jesus. Here we go. Read it together. All the people were amazed and said to each other, What is this teaching? With authority and power, he gives orders to evil spirits, and they come out. 누가복음 4장 36절이었어요. 11쪽에. Okay. What question? 질문. What, in your opinion, is differentiated Jesus's teaching from the religious rulers of the day? 그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가졌던 권위의 그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Yeah, absolutely. That's right. 예수님은 항상 사랑과 자비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라는 것. 권위와 능력 달랐다. All right. Let's talk about authority. 예, 권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Now, if I'm teaching you about how to fix a van. 만약에 어떻게 봉고차를 고칠 수 있냐라고 제가 가르쳐 진다면 But I've never fixed a van. 근데 제가 한 번도 봉고차를 고쳐 본 적이 없어요. Will I have a lot of authority on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권위가 있을까요? So is it possible to use words to explain something but you yourself have never actually done what you're saying to others?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들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경험이 없어도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Is it possible that I could be teaching you about marriage? But maybe I'm divorced. 결혼에 대해서 제가 You would feel, man, there's just something missing in the teaching. 네, 만약에 내가 이혼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듣는 사람이 아 이거 이거는 좀 뭔가가 빠졌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죠. I'm teaching you about witnessing to unsaved people, but if I don't ever witness, you would feel like it's good, but something's missing.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전도를 실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아 이건 뭔가가 좀 빠졌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So when Jesus comes, he's speaking in the synagogue.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회당에서 말씀하셨죠. The religious guys are giving great sermons.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좋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But they're not living their sermon. 근데 그 설교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Jesus is the living sermon. 네,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설교의 내용 자체입니다. And why are they freaking out?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랄까요? They go, who is this one? What does it say? They were amazed.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With authority and with power. 권위와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안에는. He heals diseases and the whips upon the devils. 예, 병도 고치고 또 마귀를 내쫓고. Okay, wait a minute. Here we go. So Jesus is the living message.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메시지예요. There's nothing in it that's not living the message. 그래서 예수님의 삶 모두가 그 메시지를 지금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How many of you have ever been in a church, a youth group, something where you listen to a sermon and you felt that there was something missing?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좋긴 좋은데 뭔가가 좀 빠졌다라고 혹시 느껴본 적 있어요? Do you guys relate to what I'm saying?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And then how many of you have ever been somewhere and the person speaking is not even well known?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강의하시는 분이 별로 뭐 잘 알려 있지 않아요. But you can't stop listening. 근데 계속 듣고 싶어요. Yeah. Yeah. Have you had that experience? 그런 경험 있어본 적 있어요? Like, oh, man, I'm enjoying this.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아 이게 너무 좋은데? And how many of you have ever looked at your friend like, who is this? Yeah.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람이 누구야?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Right. And what were you saying when you said, who is this?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왜 그런 질문을 했나요? Who's this one that speaks with such a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을까? It's shaking everything up. 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지금 흔들어 놓잖아. And so this is what Jesus was like. He's walking around. He's the living message. And so now actual demons.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설교 그 자체인데 원수들이 두려워요. 두려워해요. So let me act out a demon. 자 제가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Alright, so let's just say I'm a demon. 자 저를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I'm a demon of fear. 자 내가 두려움의 마귀예요. Okay. Everybody see a demon of fear? 두려움의 마귀 보이세요? Alright, watch this. 보세요. Two people. Now I'm a Pharisee. 지금은 바리새인이에요. Okay, I'll change my hat. Now I'm a Pharisee. 예, 지금은 바리새인이에요. And say, class. 여러분. Please do not have any fear.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Okay, now the demon over here. 근데 여기 있는 악마가 is. He's like. 두려움에 막에 이러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영향도 안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And he opens his mouth. 입을 열었어요. And he says, "The Father loves you."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Happening in the verse. 예, 성경 구절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Right? Yes. 아시겠어요? Like, This is amazing. 사람들은 이게 너무 놀랍다. The demon just booked it. 그래서 원수가 지금 떠났잖아. They were used to being part of boring messages where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루한 설교만 들어왔었던 거예요. Jesus walks in. 근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Boom, explosion. 네, 갑자기 그 모든 게 폭발했어요. Are you guys getting? 아시겠어요? Authority. 그의 권위입니다. He was carrying that weight of authority. 예수님이 그 권위, 그의 무게를 들고 다니셨어요. What is authority? 권위가 무엇입니까? It's the right, see there, to rule. Now this is, think about a police officer. 예, 권위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Like a police officer in Kona. 예, 코나의 경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s Kona his jurisdiction? 예, 그래서 코나가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지키고 있는 영역이에요. Is Maui his jurisdiction? 그렇다면 마위가 그분이 지키고 있는 지역인가요? 아니죠. In other words, Maui would be outside of the realm of his authority. 그래서 마위는요, 그 코나 경찰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Kona is where he has authority. 코나 안에서만 경찰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So authority is the right to rule. 그래서 권위는 뭐냐면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Now next page. 그 다음 장을 보시면 What is power?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Power is the ability to rule. 예. 능력은 뭐냐면요. 다스릴 수 있는 So when okay, ability 능력이에요. I'm a Kona policeman. I have authority to pull you over on your moped. 예, 그래서 예, 제가 코나 경찰이라면 여러분을 멈춰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You see the sirens? 예, 경찰차의 사이렌을 봤어요? Your heart goes, okay. He has authority to pull me over and you stop. 그래서 아, 경찰이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멈춰야지. Walks over the car. Now the use of authority is called power. 그다음에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So he writes you a ticket for not wearing a helmet. 자, 헬멧을 안 썼다고 여러분에게 티켓을 줄 수 있어요. He takes you to jail. 그리고 감옥에 데려갑니다. You're in prison. 감옥에 갇혔어요. Whatever that is, he has power over you. 그래서 now you're in a prison cell.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경찰이 여러분을 가둘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So that's where authority and power are two sides of the same process. 예, 그래서 권위와 능력이 같이 항상 오는 거예요. All right. So Christ's authority. Now, keep. Can you keep going? Yeah. 예, 계속 할 수 있겠어요? Fighting for it. We're fighting for it. But 예, 지금 we can win.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계속 같이 싸워봅시다. Christ's authority in red there is ultimate, and it's the source of our authority.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위가 궁극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Ephesians 1:3. 예, 에베소서 1장 3절. Let's read.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So we are spiritually. Do we have every spiritual blessing?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Read the next paragraph. No one and no thing has greater power or authority than Jesus.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나 권위를 가진 분이나 가진 것은 없어요. God has placed all things under Jesus's feet, and Satan cannot stand against Jesus's authority.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고 원수도 사단도 그것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The every spiritual blessing that is mentioned in Ephesians 1:3 does not mean the spiritually warm and fuzzy feeling we get when we're listening to our favorite worship album.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예배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닭살 돋는 그 느낌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The blessings described are spiritual resources, capacities, weapons, and gifts that are not a part of our personalities or natural abilities. 예, 그래서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질들과 상관없이 영적인 자원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무기,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se blessings can only come from God Himself. 하나님 자신만이 이 축복들을 줄 수 있어요. So, watch. When you're in Christ, given to you.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다 받을 수 있어요. When you'r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No, committed Christian is awesome. Most Christians don't use their authority.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Isn't it true? 그게 사실 아닙니까? Isn't it true? 그게 사실 아니에요? They don't seem to even know they have authority.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But every Christian has authority because of Christ.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See, there's anything else? How much time we have? We have 42 minutes. 예, 42분 남았어요. Okay. Okay, page 27, the very last on the bottom, red writing. 영어 버전 27쪽. We receive this authority at salvation. 구원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권위를 받습니다. I got to tell you this story. 저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어요. You are going to get exactly what I'm talking about. You ready for this? Yes. Now you're going to think I'm a weirdo.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But we got to go there. 우리 꼭 이거를 한번 다뤄야겠어요. Are you up for that? Yeah. You might even make fun of me later today. It's okay. 나중에 놀릴 수 있어도 상관없어요. 한번 해봅시다. So as I was pastoring, there was a man that came and he was demonized. 예,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And he would rise up with supernatural strength. In other words, he could literally come over to you in the chair, pick you up in the air, and carry you around the sanctuary. 예, 그리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려서 그 의자와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의자 자체를 들고 교회를 막 다닐 수 있어요. And he would roar, you know, like. All this crazy demonic stuff was happening. Can you imagine? In front of all the church. 교회 앞에서. Yeah. 911. So I walked up to him and I said, "In Jesus' name." 제가 다가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I take authority over you. 내가 너를 향해서 권위를 취한다. Put the man down.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And stop right where you are.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멈춰라. Instantly, the man was in his right mind. 네, 갑자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He had no more power. 그리고 그 마귀에게는 힘이 더 이상 없었어요. Okay. But then the Holy Spirit directed me, says, "Don't deliver him yet. Have him come back tonight and deliver him after the service." 근데 하나님 그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축사하지 말고 오늘 저녁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해라 다시 나오라고 하고. So I had two guys and I invited them. They were part of my Bible study group. I had like 100 men in this Bible study group. 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는 팀 있었는데 한 100명 정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But these 두 명을 초대했습니다. These two guys were passive. 근데 그 두 명의 형제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And they've been told 200 times. The passivity is an open door for the enemy to work through. They knew it. They knew it. They knew it. 그래서 그들은 200번 이상을 들었죠. 너가 계속 수동적으로 있으면 원수가 그것을 통해서 틈탈 수 있다. So they come in the room and imagine two chairs, one there, one there. Are you guys watching? 예, 그래서 설명해 보세요. 의자 두 개가 있었어요. The demonized guy right here. 귀신 들린 자가 잡혀 있어요. You guys there? Yes. Nobody else is there. 그 공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두 사람과 저와 그리고 귀신 들린 자. I'm over here just sitting down, relaxing, kind of like I'm reading my Bible. So 마치 저는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냥 이게 릴렉스하면서 있었어요. I said, "Hey, you two guys, go ahead and just pray for him." 제가 얘기했죠, 형제님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에게서 기도해. It'll just take you a second. 예, 그냥 얼마 안 걸릴 거야. 그냥 기도해 줘. Okay, you guys with me? Yeah. So they go in Jesus' name, we take authority over, and the guy goes.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권위를 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Picks them both up. 그 두 사람을 다 들어 올려요. Puts them over his shoulder. 어깨에다 이렇게 메고. And starts marching around the room with. 그리고 방 안을 이렇게 막 걸어요. 행진해요. And so they were marching around the room for like, I let them go, guys, for like 30 seconds, you know, because it was so awesome.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냥 30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In Jesus name, in Jesus name, I go. 네, 그 사람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I go, you have authority, but you're not using it. 여러분이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You've been passive. 계속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Get that passivity out of your game, bro. 여러분 안에 있는 수동성을 깨세요. You can't. Demons don't listen to fake prayers. 여러분 가짜로 하는 가식적으로 하는 기도 원수는 power is real. 능력은 진짜 있어요. Repent of that passivity and see what happens. 여러분 이 수동성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So they're like, so watch this. So I'm all the way over here. 저는 저쪽에 있어요. And I do this, go, because I go watch. And in the soft voice, I go in Jesus' name. 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수님 이름으로. Stop. 멈춰. The guy's in his right mind. Put the two guys down.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두 사람을 형제를 내려놨어요. And the guys go, how did you do that? 네,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I go, dude, I repented of my passivity like we were all supposed to. 우리 모두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수동성을 그냥 회개하고 깼어. And his authority can come through me. 나를 통해서 권위가 나올 수 있어. And is able to exercise the Holy Spirit power.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우리를 계속 사용하면 돼. And the kid that got delivered went on to be a high school evangelist. 예, 그 축사 당한 사람이 나중에는 고등학생들을 전도하는 전도꾼이었어요. And at least 1,000 high school kids were saved in the first 2 years. 그래서 2년 동안 1,000명의 고등학생들이 돌아왔어요, 그 사람 때문에. And I drove the two guys home then.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두 형제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I go, what'd you learn tonight? 그래서 내가 뭘 배웠어요? 물어봤죠. They go, we have never taken it serious once. 한 번도 진지하게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거 같아요. We didn't think it was real. 수동성이 얼마나 And they go, and they just repented. 회개했습니다. All apathy and all passivity. 무기력과 and 그 모든 수동성에 대해서. One went on to be an incredible musician.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음악인이 되었고 Him and his wife have discipled so many you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그 형제와 그 아내가 많은 젊은이들을 제자하셨습니다. The other leader went on to start a huge ministry for high school kids in California. Just filled up, packed, hundreds of hundreds. 다른 형제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또 사역을 크게 아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So God used this allegory, this lesson, this parable, to show all of us that for us to walk in authority. As believers, it was available to us through Christ.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권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But it couldn't be fake. 근데 여러분이 가식적으로 하려는 거는 We had to mean what we said. 우리가 하는 그 말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So go back to Jesus now. You know. 예수님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The demon that's sitting here like this, right? 여기 악마 이게 악이가 앉아 있어요. In thousands of years, somebody walked into the room. 처음으로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 회당에 들어왔는데. And Jesus had authority.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Can you imagine that demon what he was thinking like? 마귀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What is this? 오 이게 뭐야? And Jesus like, get out.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 당장 나가. He's like, and can you imagine everyone else like, who is this? We've been part of boring sermons for 400 years. Nothing this exciting is happening.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생각해보세요. 300년 동안 우리가 항상 지루한 설교만 들었는데 이렇게 신기한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 Watch this. Ephesians 2, 4 through 6. 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11쪽에 있어요. Let's read it as loud as we can with the last bit of energy. We make Twitter. 예, 그래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Dearly beloved ones, let's go together. All the way, ready? But God, in His rich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hich He loved us. Ephesians 2, 1, 3 tells us that we used to be under the dominion of hell, Satan, and his minions. Jesus, the great Savior, came to deliver us from the dominion of Satan and transfer us into his kingdom. Jesus not only delivered us from Satan's domain, but he swept us up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This is a present reality. Not one shall be realized only in the future. We now possess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s. Let's go, turn the page. We're going home wildly today, okay? Colossians 2, 9 and 10. 그다음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Do you see the bold words? Yeah. Just read the bold words as loud as you can. On three. One, two, three. You have been given fullness. So Colossians tells us we've been given fullness in Christ, who is the head over what? Every power and authority. 예,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 머리신데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여졌다고 합니다. Ephesians 2:14. Therefore, since the children share in flesh and blood, he himself likewise also partook of the same, that through his death he might render powerless him who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Satan. Right there, boom. Jesus rendered Satan powerless. Okay. So let's close this up with the green box. 예, 그래서 초록색 박스로 한번 끝내봅시다, 우리. You see the word unbeliever? 예, 불신자라는 박스가 있어요. You see the word believer? 예, 그다음에 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So the believer on the right column. 22쪽에 보면은 믿지 않은 자, 믿는 자. Jesus Christ is the head. 예,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Believers are under Jesus Christ. 믿는 자는 예수님 아래 있습니다. Satan is underneath. He's under our feet. 사단은 우리 발 아래 있어요. Demons are under our feet. 그리고 다른 영들도. Literally animals or even other people. We're not subject. You can be martyred and you're not having to give in because you're under Christ. 또 우리의 아래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But on the left column. 근데 왼쪽을 보면요. For the unbeliever, they're not under Jesus Christ.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so they have,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잖아요. So they have no ability to walk in authority and power on the earth. Isn't that a bummer? 그래서 그들은 권위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 없어요. But through Christ, in a relationship with Jesus, they can move in kingdom. Power and authority.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Okay. Let's see if there's anything else.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As a follower of Jesus Christ, when do you receive His authority?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언제 여러분이 그 권위를 받습니까? At salvation.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그 권위를 바로 받아요. Have you?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여러분 질문할게요. Have you been feeling like, man, it's time for me to walk in the authority in Christ that's mine?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권위를 내가 취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니까. Kind of there's been an awakening, an awakening in the second hour. Awakening 그래 여러분의 영이 지금. And we're all feeling, aren't we? We're feeling like I have been asleep at the wheel on my authority. 나의 권위 뒤에서 내가 잠자고 있었는데. I have authority in Christ. 난 그리스도 안에 권위가 있어. Enemies under my feet. 원수도 내 발 아래 있고. Lies are under my feet. 거짓말들도 내 발 아래 있고. Curses are under my feet. 저주들이 내 발 아래 있고. I'm going to walk forward in confidence in Jesus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할 거야. Well, I think that's about all we got today. 오늘은. No. I feel that's a powerful. I don't know if it's legal to stop early. Is it legal? Too early? Stop. I really feel like we pushed the human mind to the maximum ability today to grab. To grab blessing, cursing, and to grab the authority of the believer. So let's review. We're free of passivity this week, right? Yeah. We forgave those who rejected us. Yeah. We blessed those who rejected us. Right? That's what we did last night. we came together and took authority over curses. We radically blessed everyone. We realized we're walking in authority in Christ. And this is only what, Wednesday? That's a lot of damage in three short days. Dude, are you crazy? Are you kidding me? That is heroic progress. Class, you need to slap your buddy in the face. But don't do that, but just pat him on the back and say, well done. Whoa. And you got your original design. Yeah. Right? I feel like we've been together for a year. We've gotten so much done in 3 days. Now, the only thing, and I submit this to leadership here, is my friend Matt Nelson is teaching Fire and Fragrance. And Andy was over there earlier, and he said, if the Awakened class ever gets any free time and wants to interrupt Fire and Fragrance and just start praying for students and getting wild over there, we could all do that. And they're kind of like, bring it on. 네, 그래서 제 친구 마트가 뭐라 그러냐면 어이켄이 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강의실에 와서 학생들을 그리고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So I think one of the most powerful things is they're going through freedom this week too. So 그 스쿨도 지금 풍림을 배우고 있어요. And they went through injustices this morning, and they're in it. So what if we exercise the power of blessing? So 우리가 축복을 한번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And just started blessing students. Yes. And encouraging students before lunch. Would that be fun? I think that's okay with you, leaders? Is that okay with you? Yeah. Is that okay? And so if you don't mind, I'll just run over there. Give me 60 seconds, tell Matt, hey, we're kind of on our way here. Make sure they're not wailing or crying, I don't know what they're doing. And then we'll go over there and we'll just form a wild march on it. What is the breakthrough that we could all have together? What if the simplest breakthrough is that we would walk in the blessing of one another all the days of our lives? Our mouths would pour out love.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그 연합 안에서의 그 돌파를 가지면 얼마나 Come on. Everybody just walk in blessing and then walk in God's authority. 그리고 하나님의 every single day. 날마다 let me run over there real quick. 제가 지금 달려와서 우리가 가서 그 파인 필링을 축복하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